그 길들을 찾아가시네. 아, 그날처럼 장군님은 장군님은 먼 길 가시네. 사연 많은 그 밤들을 이어가시네. 아, 그날처럼 장군님은 장군님은 밤을 새시네. 장군님은 장군님은 일을 하시니